막히게 말보는 네 눈빛, 숨 막히게 눈부신 네 모습. 피할 수도 멈출 수도 그럴 필요 없잖아. 난 이미 널 알아버린 걸. 여길 벗어나고픈 네 마음은 내가 때려나가길 원하지. 눈치 보지 말고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낭비하지 마. It's gonna be my girl, 꿈처럼 be my girl.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어줘. 영원히 be my girl, oh be my girl. 너를 꼭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. I love you baby girl, girl, girl tonight. I need you baby love, love, love tonight. 내 정신 차릴 수 없는 이 밤. This time make you sweet. Oh baby goodbye. Oh baby good love. Oh oh 천천히 다가와 그대 마음을 보여줘요. Oh baby goodbye. 하지 마, 난 너에게 빠져버린 girl. 네가 너무나도 예뻐서 절대 빼앗기기 싫었어. 네 눈빛을 확인해버린 순간은 널 가지고 싶은 내 마음. Be my girl, 꿈처럼 be my girl.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어줘. 영원히 be my girl, oh be my girl. 너를 꼭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. I love you baby girl, girl, girl tonight. I need you baby love, love, love tonight. 너에게 정신 차릴 수 없는 이 밤. This time make you sweet. Yeah. 나를 사랑한다 말해줘. 좀 더 너를 내게 보여줘. 이젠 내게 더 솔직히 다가와. It's gonna be my girl, 꿈처럼 be my girl.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어줘. 내 주변 영원히 be my girl, oh be my girl. 너를 꼭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. I love you baby girl, girl, girl tonight. 이제 yeah, baby girl. 이제 baby love, love, love tonight. 내 정신 차려.